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선군의 기치 높이 최후 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신천진군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성명. 선군 조선이 터친 다섯 번째 핵뇌성이 이 행성을 통째로 진감한 때로부터 어느덧 80여일이 지나갔다. 자주와 존엄, 정의와 평화 수호의 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담대무쌍한 철의 의지를 과시하며 울린 자주의 핵뇌성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세계의 선망과 격천 속에 끝없이 미아리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적대 세력들만은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끝끝내 악랄한 대조선 제재 결의 제2321호를 또다시 조작해내는 어리석고 역겨운 추태를 부리었다. 이른바 제재 결의가 채택되자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을 내세워 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의 압박이 될 것이며 북 정권이 지금까지 추구한 전략에 대해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가소롭게 떠들어대고 있으며 일본도 관방장관을 내세워 결의가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시덥게 논하되고 있다. 지어 산송장 신세가 된 박근혜 회담까지 한밤중에 금어선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적극 환영이니 또 하나의 리정표적인 조치니 하며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추가적인 독자 제재 노름에 매달리고 있다. 여기에 맹종으로 체질화된 일부 성원국들도 주대없이 동조에 나서고 있는 판이다. 이번 제재 결의는 성원국의 자주적 권리와 상전권 보장을 사명으로 삼아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얼마나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국제기구인가를 다시금 낙인해 주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적대 세력들이 공모결탁하여 정의로운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전면 부정하며 무모한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다. 1.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에서 채택한 대조선 제재 결의를 우리의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극악한 도발로 규탄하면서 단호히 배격한다. 미국의 체질적인 병적 거부감이 그대로 반영된 이번 제재 결의는 우리의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가장 난폭한 유린이고 침해이다.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 보유와 로켓 무력 강화는 철두철미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자주적 권리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시비하거나 간섭할 그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 협약의 그 어디에도 핵무기와 로켓 보유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항이나 항목은 없지 않는가? 더구나 이번 제재 결의는 지금까지 실행해온 금어선 제재의 빈 구멍을 메꾼다는 미명하에 우리 인민 생활의 영역에까지 그 마술을 깊숙이 뻗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 생존하는 것 자체를 허용치 않으려는 날강도적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된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미국 주도하에 적대 세력들이 고안해낸 이따위 제재 결의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섭게 경로시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이번 제재 결의가 핵무기와 로켓 보유 때문이라면 그 원흉인 미국부터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이다. 조선반도의 핵 문제 발생의 주범은 철두철미 미국이다. 우리가 동방의 핵강국 지위에 올라서고 다종다양한 위력한 로켓들을 보유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신장으로 선택한 사회주의 제도 붕괴와 평양 점령 흉계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각에도 침략적인 핵 전략 자산들을 모조리 끌어들여 미협과 공갈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하게 해치고 침략과 전쟁의 기회를 허시탕탕 노리는 미국의 책동을 철저히 제압하는 것이야말로 유엔이 가장 시급히 취해야 할 최선의 과제일 것이다. 만약 유엔이 핵시험이나 로켓 발사 시험을 문제시하면서 그래도 제재를 가하고 싶다면 죄의 말은 미국에부터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저지른 죄과를 무마하고 늦게나마 유엔의 명분을 세우는데도 유익할 것이다. 3. 우리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를 초강경 대결전으로 침몽해버리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아갈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이번 제재 결의 채택으로 하여 우리가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시덥게 수작질해대고 있다.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판별력도 없는 극도의 무지가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는 백년, 천년 이어나갈 불변의 진로가 있다. 그것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이다. 이 정의로운 길로 질통쳐 나아가는 백두산 대국의 앞길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아무리 약육강식에 쩌들고 적대시에 병들었다 해도 미국은 지금까지의 대조선 제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냉정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무모한 제재는 우리 인민을 세계적 비약의 주인공으로 도약시켰으며 일방적인 군사적 압박은 우리 군대로 하여금 미국 본토를 포함한 온갖 적대 세력들의 아성을 멸적의 타격권 안에 넣게 하였다. 제재와 압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의 위력을 더욱 강대하게 만들고 미국의 전국적 파멸만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공인하는 조미 대결의 역사적 정화이다. 미국이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대며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 부정하며 위협해 나설수록 우리의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며 저들의 안전과 제재에 가담하는 나라들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해치는 비극적 결과만을 산생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비력 강화도 세상을 놀래우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도 비약적인 우주 정복 투쟁도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 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지향시키고 복종시킬 것이다. 위대한 전출 위인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 자기 주권이 있고 자기 인민이 있으며 자기 땅이 있는 한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세계는 우리 공화국의 최고 리익을 엄중히 침해한 이번 제재 결의가 추구하는 약육강식의 강도적 논리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순 적대 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가중되면 될수록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길로 용기백배하여 더 심차게 더 과감히 돌진해 나아갈 것이다. 주최 배고 2016년 12월 2일 평양.